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가 9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마시밀리아노 아이 종비소를 단장으로 하는 스위스 공산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